동화 한국어 버전 거인의 저주. 아주 먼 옛날 가난한 소녀 이사벨은 주인을 대신하여 소들을 키웠어요. 이사벨은 친구도 가족도 없었죠. 하지만 이사벨은 일을 아주 잘했어요. 호기심도 다른 누구보다 훨씬 많았죠. 이사벨은 어디선가 크게 울부짖는 신음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사벨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오, 세상에! 사자잖아! 사자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던 이사벨은 사자를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사자의 다리가 나무뿌리에 걸린 것을 본 이사벨은 사자가 불쌍해졌고 천천히 마음을 다스리고 조금씩 사자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사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간 이사벨은 사자의 다리가 안전하도록 나무뿌리를 조금씩 천천히 옮겼어요. 자유로워진 사자는 크게 울부짖었고 이사벨은 그 소리에 겁을 먹었어요. 저를 해치지 마세요. 자기의 발을 확인한 사자는 이사벨에게 가더니 자신의 혀로 이사벨의 손을 핥았어요. 가만히 있던 이사벨은 다시 용기를 얻어 사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줬고 사자는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사벨은 활짝 웃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하늘을 보던 사자는 해가 지는 걸 보더니 이사벨을 한번 보고 뒤돌아서는 것이었어요. 사자야,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이사벨은 새로 사귄 친구가 갑자기 가버리자 당황한 나머지 사자를 쫓아갔어요. 사자야, 돌아와! 그렇게 사자를 쫓던 이사벨은 숲으로 들어갔지만 사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울창한 숲속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들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이사벨은 돌아다니면서 사자를 찾았어요. 사자야! 내 친구 사자야! 어디 있니? 하지만 사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이사벨의 눈에 어떤 젊은 남자가 들어왔는데 눈앞에 있던 그 남자는 큰 바위 뒤로 사라져버렸어요. 누구시죠? 이사벨은 바위 쪽으로 달려가서 뒤쪽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깊이 생각하던 이사벨은 바위를 움직여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바위를 옮길 수 있을까? 이사벨이 생각하기 위해 주변의 나무에 몸을 기대자 마법처럼 바위가 움직였고 그 안에 길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무슨 마법 공간인 것 같네? 궁금해진 이사벨은 안으로 들어갔고 반대편으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탄성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야. 정말 멋지다. 집 안으로 들어간 이사벨은 바깥보다 더 아름다운 내부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 집에는 잘 꾸며진 벽과 부드럽고 밝은 커튼, 그리고 여태까지 본 적 없던 멋진 촛대가 있었어요. 우와! 정말 꿈 같아! 그때 어떤 사람이 이사벨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 뒤돌아본 이사벨의 앞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숲에서 본 그 남자였죠. 어머, 저기, 죄송합니다. 친구를 찾다가 그만. 괜찮으시면 저와 같이 친구를... 저는 유진이라고 해요. 저 아시죠? 우리 만났었잖아요. 제가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신이 구해준 그 사자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사자라고요? 어머... 무슨 생각하는지 잘 압니다. 말하자면 좀 길어요. 저는 어떤 큰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저를 정말 좋아했죠. 예! 왕자님 만세! 어느 날 제가 숲속을 달리고 있을 때 자고 있던 거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말에 우는 소리에 잠이 깬 거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누가 감히 내 잠을 방해해? 그 말을 잡아먹어버리겠다. 그 전에 나부터 상대해야 될걸? 네가 내 상대가 될 것 같아?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싸우기 전에 미리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내 말을 건드리고 싶으면 나부터 상대해야 할 거다. 그만아. 난 아직도 더 자야 한다고. 너와 싸울 시간에 잠이나 더 자고 싶지만 감히 나와 겨루고 싶다면 내가 한수 가르쳐주지.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해가 지면 사자가 되고 해가 뜨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오랫동안 집에 가지도 못했고 부모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유진 정말 안 됐네요.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왕비의 머리카락 한 줌으로 옷을 짠 다음 그 옷을 거인에게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도시로 간 다음 왕궁으로 가서 한번 부딪혀 볼게요. 당신을 위해 왕비의 머리카락을 가져올게요. 어째서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시려는 거죠? 그건 당신이 제 삶의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친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사벨이라고 해요. 이사벨,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이사벨은 도시로 떠났고 시장 한가운데 서서 자신을 하녀로 고용해달라고 소리쳤어요. 하녀 필요하신 분 없나요? 자네 저 소리 들었나? 저거 말이야 저거. 하녀를 하기엔 너무 예쁜데? 깔끔하고 단정한데? 때마침 평민들 사이에 있던 공주를 모시는 하녀가 이사벨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왕궁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마침 주방 인력이 모자른데? 이사벨은 그 말을 듣고 궁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네!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하녀는 이사벨의 머리를 정리해 주었고 이사벨이 단정하고 똑똑하게 보이게 꾸며졌어요. 그러자 모두 이사벨을 보고 칭찬했어요. 머리가 정말 아름다운데 공주님보다 우와, 더 예쁜 것 같아. 예쁘다. 세상에. 결국 이 소문은 왕비의 귀에 들어갔고 왕비는 이사벨을 불렀어요. 왕비님, 부르셨습니까? 왕비도 머리를 아름답게 꾸민 이사벨을 보게 되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구나. 오늘부터는 주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부터 내 머리를 예쁘게 꾸미도록 해라. 이사벨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정말 영광입니다, 여왕님. 왕비의 머리카락은 매우 굵고 길었으며 태양처럼 밝게 빛났어요. 이사벨은 왕비의 머리카락을 밝아질 때까지 많이 빗어줬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왕비는 이사벨이 점점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날 조금씩 용기를 내던 이사벨은 왕비에게 물었어요. 왕비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어서 말해보거라. 왕비님의 머리카락을 좀 잘라도 되겠습니까? 고작 그것뿐인가? 세상에, 그렇게 하거라. 이사벨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공주의 옷으로 망토를 만들었어요. 망토를 다 지은 이사벨은 망토를 가지고 유진에게 갔어요. 만들었어요. 이제 거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거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이자벨 정말 호기심이 많네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거인이 보려면 절대 안 됩니다. 거인이 갑자기 나타나 당신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인이 사는 숲속의 어느 장소에 다다른 이사벨은 거인을 불렀어요. 거인님! 안 계십니까? 누가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이려고 하는가? 어머! 거인의 왕이시여!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왕비의 머리카락으로 지은 망토입니다. 그 말을 들은 거인은 동굴에서 나와 망토를 받았어요. 정말 멋지군! 고맙다! 내가 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네! 있습니다! 거인님! 유진에게 내린 저주를 이제 그만 풀어주십시오. 유진이란 놈이 누군데? 그때 나무 사이로 사자가 나왔어요. 내가 바로 유진이다. 아이고, 너는 나랑 싸우려고 했던 놈이잖아. 미안해.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랬어. 너를 사자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어. 뭐라고? 그냥 기분이 나빠서 나를 사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그런 셈이지. 맞아.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인님, 이제 저주를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뭐. 그런데 제가 해야 해. 그냥 말이야. 나는 평생 사자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돼. 뭐라고? 그게 끝이란 말이야? 얘기했잖아. 기분이 나빴을 뿐이라고. 유진, 빨리 말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평생 사자가 되고 싶지 않아. 말이 끝나자마자 유진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쉽지? 그래, 너무 쉬웠네. 그럼 나는 이제 더 잘 거야. 가, 빨리. 거인님도 잘 있어요. 거인이 다시 동굴로 들어가자 이사벨은 유진을 꽉 안아줬어요. 아, 이사벨. 저를 위한 마음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누구도 이 저주를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 하지만 저는 평민이고 당신은 왕자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서 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죠. 유진은 이사벨을 데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어준 왕비가 있는 성으로 갔어요. 깜짝 놀란 이사벨은 머리카락을 얻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어머니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고요? 정말 멋진데요? 빨리 가서 모두에게 전부 다 얘기합시다. 왕과 왕비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왕자는 이사벨을 소개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사벨과 결혼하고 싶다고도 했죠. 이사벨이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정말 기쁘구나. 정말 멋진 여성이야. 왕비는 이사벨을 꽉 안아줬고 곧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렇게 유진과 이사벨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사벨은 유진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왔어요. 이사벨의 호기심이 새로운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어려울 때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죠?